힘찬 정오, 힘찬 오후, 힘찬 라디오 남현용입니다.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곧 봄이 오면 그 나뭇가지에도 푸릇푸릇 싹이 돋아날 텐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나무들 중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게 건강한 나무인지 아니면 곧 말라 죽을 나무인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멀쩡해 보이는 가지 하나를 골라서 손으로 이렇게 쥐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손의 온도 때문에 금방 따뜻해지는 가지가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고 차가운 기운이 꽤 오래가는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둘 중에 어느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일까요? 네, 금방 따뜻해지지 않고 차가운 기운이 오래가는 가지가 건강한 살아있는 가지라고 합니다. 줄기 안에 물이 활발히 돌고 있기 때문이죠. 네, 살아있어야 자기 안의 생명의 온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문화다, 시대의 변화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삶을 애워싸는 사단의 전략들이 참 많은데요. 살아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온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겠죠? 그 온도를 더 생생하게 유지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오늘 첫 찬양입니다. 예수의 흔적. 나를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2월 22일, 예, 지난 2월 2일에 제가 왠지 덧니가 생각난다는 아주 닭살 돋는 유머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왠지 예, 더 덧니가 날 것 같은 2월 22일 수요일 힘찬 라디오 오늘 첫 찬양은 소리보기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수의 흔적. 아, 수진이 할머니께서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오고 있네요. 오늘도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하셨습니다. 오전부터 눈비가 좀 내리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수요일이더라고요. 비가 내리는 수요일. 여러분 떠오르시는 거 뭐 없으십니까? 네. 비가 내리고 수요일이 되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 수요 예배죠. 네. 다들 그거 생각하셨죠? 비 내리는 수요일에도 수요 예배는 언제나 진행이 됩니다. 비가 내리고 찬양이 흐르면 나는 주님을 생각해요. 좋습니다. 1821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새가족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강의하시는 목사님, 준비하시는 팀장 김정화 권사님, 모든 팀원들 파이팅입니다. 힘찬 라디오 파이팅입니다. 새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세미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혼들 만나주시고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세미나가 되기를 같이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힘찬 라디오에서는요, 여러분의 사연과 또 신청 찬양을 나눕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찬양, 또 삶의 특별한 간증이 담겨있는 찬양, 오늘 왠지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그 찬양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휴대폰 문자 샵 1069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사연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사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단법인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 화장품으로 전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브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 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도서 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 나침반 출판사에서 영생과 형통의 신앙 8단계를 소개한 책 최모세 목사님의 진리로 무장하자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한 10일쯤 됐을까요? 2월 10일경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5986님. 그날 딸 생일이었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청하신 찬양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성경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두 곡의 찬양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5986님 청하신 찬양 하나님의 약속, 이어서 보내드린 곡은 2949님께서 청하신 찬양이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윙윙의 음성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치료의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은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들으면 저의 마음이 저절로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청하셨는데 함께 은혜 잘 나누셨죠? FM 106.9MHz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힘찬 라디오, 오늘 수요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샵 1069번이나 카톡 메시지로 함께 나누시기 원하시는 찬양과 사연들 지금 보내주세요. 5775번 쓰시는 분께서요. 지금 큰아들 태국 단기 선교 떠나 있어요. 떠나기 전에 고관절 통증을 침으로 맞아가면서 태권도와 무원극 준비 열심히 했는데 카톡이 어제 왔습니다. 고관절 통증이 전혀 없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이렇게 열심인데 저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전 금식 36일째 기도하고 있어요. 40일 작정 성공을 바라며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 파이팅 좀 외쳐주세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요. 실패하면 이게 기적입니다.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어머님이 계신데 네,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손유정님께서요, 아까 보내드린 하나님의 약속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만의 공간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혼밥 중이신가 봐요. 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약속, 그 찬양은 우리 교회 올해 봉헌송으로 지정이 돼서요 지난 1월부터 계속 부르고 있어요. 사실 저도 밥 한 술 뜨면서 머릿속으로 그 찬양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마침 프로그램에서 함께 나누네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다고 친정어머니 사연 주셨었는데 무사히 돌아오셔서요.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와,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늘 새로 입학할 중학교에 가서 배치고사를 본 날인데요. 잘 치르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아침에 축복기도는 해주고 보냈는데 말이죠. 이게 또 연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심 잃지 않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5087님, 오늘 제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제가 발음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저기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축하한다는 톡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아침부터 기분이 조금 들떠 있었어요. 밖에 오니까 눈까지 내리더라고요. 한층 업된 기분으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코너에서 앞차를 긁었네요. 아유, 어떡합니까. 예. 속상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사고 처리는 남편이 도와줘서 잘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셨는데 미안하실 수도 있지만 남편은 또 그럴 때 또 필요한 겁니다. 예, 잘하셨어요. 남편분 아주 든든하시네요. 1069님, 이분은 번호가 저희 극동방송 주파수 번호랑 똑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선포하고 싶으시다고. 1984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대학생입니다. 내일이 입학식인데 너무 떨려요. 제가 대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이 생각나요. 보내주신 사연 그대로 하나님께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하나님, 저 내일 입학하는데 너무 떨려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면 분명히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파이팅이에요. 생각나네요. 대학교 처음 입학식 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했던 그때 생각나네요. 샤론의꽃님께서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백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양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입가에서 맴도네요. 제게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께 의지하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힘든 날 주셨으면 거두어주시는 이도 오직 예수님이시겠죠? 하시면서 청하신 찬송가 찬송 365 앨범에서 보내드립니다. 가슴 없네 이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샤론의 꽃님 청하신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보내드렸습니다. 복승하님께서 힘찬 라디오 시작하는 음악 듣고 있으면요. 왠지 막 기뻐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셨는데 기분 탓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아닐까요? 저는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껏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민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사 문제로 가끔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시댁 가까운 쪽으로 가게 되는데 아 그래서 예. 주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도 마음 약해지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주님 말씀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시아버님도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시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네요. 예, 시댁의 구원을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명령,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가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며느님들 마음을 제가 너무 모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힘찬 라디오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함께 했는데 오늘 마칠 시간인데요. 1069님께서 찬양 제목만 딱 보내주셨는데 왠지 그 찬양의 제목 안에 선포도 들어있고요, 믿음의 고백도 들어있는 것 같아서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프레이즈 앨범에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남현용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